바람 소리처럼 멀리 사라져갈 이 인생길 우린 무슨 사랑 어떤 사랑 했나 텅 빈 가슴 속에 가득 채울 것을 찾아서 우린 정처 없이 떠나가고 있네 여기 길 떠나는 저기 방황하는 사람아 우린 모두 같이 떠나가고 있구나 끝없이 시작된 방황 속에서 어제도 헤어날 수 없는